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백 늘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 책과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네, 책 읽어주는 시장의 장미라입니다. 아, 오늘도 제가 대타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반가우시죠? 그래도 반가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옛날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옛날 이야기 제목이요. 이상한 숫가만이거든요. 저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허풍을 떠는 것은 어른들이 하는 짓이지만 아이들 중에도 그러한 소질이 있는 아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어느 마을에 허풍 떨기라면 어른들도 깜짝만 놀랄 만큼 깜찍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매일같이 허풍만 떨고 다녔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장래가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그 벙을 고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버지는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는 너는 어린 놈이 그렇게도 허풍만 일삼고 있으니 창피해서 집에 둘 수가 없다. 오늘부터는 너를 집에서 내쫓아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소년을 숯가마니에 넣어 꽁꽁 묶어 짊어지고 먼 곳에 갖다 버리려고 했습니다. 버릇이나 아빠 더 참을 수가 없다. 버릇을 고친다면 집에 들어오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엾지만 하는 수 없다. 그 아버지는 걸어가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그 아버지는 술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 그 아버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잔만 하고 갈까? 그러나 아들을 버리러 가면서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니 그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또 아버지는 술집 앞에서 발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꼭 한 잔만 하자. 그는 아들이 들어있는 숯가마니를 술집 앞에서 있는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잔만 한다는 것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어서 정신없이 취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숯가마니 속에 묶여있는 아들은 어떻게 하면 풀려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어정어정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옳지, 저기 할아버지가 오시는군. 소녀는 숯가마니에 묶인 채 무엇인가 생각하고는 젊어져라, 더 젊어져라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년이 이렇게 말했지만 꼬부랑 할아버지는 귀가 멀어서 야 이놈아, 너 나를 보고 욕을 했지? 꼬부랑 꼬부랑 꼬바랑 할아버지라고. 아닙니다 할아버지, 저는 젊어지라고 말한 것밖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젊어지라고?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는 숯가마니 속에 꽁꽁 묶인 소년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런 가마니에 들어가 있는 거냐? 아무래도 아이가 숯가마니에 든 채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큰 소리로 할아버지, 이 숯가마니는 보통 숯가마니가 아닙니다. 무엇이 숯가마니가 어쨌다고? 이 숯가마니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숯가마니랍니다. 누구든지 숯가마니에 들어와서 젊어져라 젊어져라 하고 외치고 있으면 그 소원대로 젊어진다니까요. 예끼 이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꼬부랑 할아버지라고 속이려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냐? 이놈, 나는 안 속아. 정말입니다. 제가 그 산 증거입니다. 내가 산 증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원래는 늙은이였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나이 60살이었어요. 그래서 허리도 꼬부라지고 기운도 없어져서 조금이라도 젊어졌으면 했는데 이 숯가마니가 신기한 것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들어와서 젊어져라 젊어져라 했더니 정말 이렇게 젊어져가고 있습니다. 허허, 그 말이 틀림이 없겠지. 그럼요. 저는 이 이상 어린애가 되면 곤란하니까 할아버지에게 이 수컷만 이를 드리고 싶어요. 꼬부랑 할아버지는 아침까지 할아버지였던 것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었다니까 틀림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노래 하나 들을까요? 재밌네요. 그죠? 허풍쟁이 소년이 허풍을 지금 떨고 있어요. 그죠?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아, 좀 재밌는 거 듣고 싶은데. 아, 무엇을 들으면 좋을까요? 그 노래를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아, 진심원의 노래를 들어볼까요? 둠바둠바 듣겠습니다. 아들이 어떤 할아버지 하나를 꾀었어요. 그죠? 아마 이제 그 숯가마니를 넘겨줄 판인 것 같은데 자, 읽어볼까요? 허풍쟁이 소년인 것을 알턱이 없는 할아버지는 소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 말을 믿기로 하고 이번에는 내가 그 숯가마니에 들어가게 해다오. 꼬부랑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애원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할아버지. 그렇지만 저도 그냥 이 숯가마니를 얻은 것이 아니니까 본전은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집에 가서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겠니? 소년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아버지에게 들키면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지금 할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만두와 바꿔줄 수 있으십니까? 응? 숯가마니와 만두를? 좋아, 여기 있다. 할아버지는 손자들에게 줄 만두를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아, 이 꼬부라진 허리가 펴지고 거기다 젊어진다면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지. 꼬부랑 할아버지는 숯가마니를 내려 소년이 들어가 있던 숯가마니 속에 자기가 대신 들어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숯가마니와 바꾼 만두를 받아진 소년은 한달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에? 저게 뭐야? 우리 아이가 저렇게 늙어버렸다니? 그는 술이 취해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눈을 비비고 쳐다보았지만 할아버지 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젊어져라, 더 젊어져라 하고 중얼거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 소리입니까? 젊어져라고 하니? 당신은 누구요? 나는 지금 젊어지려고 이 숯가마니에서 만두와 바꿔서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오. 그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이 감쪽같이 속였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긴 것을 차치하고 어린 것이 또 허풍을 떨어 할아버지를 놀렸다는 것에 화가 치밀어 곧 집으로 돌아와 보니 과연 허풍쟁이 아들은 만두를 맛있게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놈! 또 허풍을 떨었지? 그렇게 허풍을 떨면 안 된다고 일렀는데도 또 노인을 속였으니 이번에는 아주 저 바다 건너 먼 곳에 갖다 버리겠다. 그는 아들을 다시 꽁꽁 묶어서 숯가마니 속에 넣어 가지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술집 앞을 지날 때 눈을 감고 빨리 걸어가야지. 그는 술집이 보이는 곳에 이르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은 감았지만 코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코로 스며드는 술 냄새에 그는 또다시 발길이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눈을 감았지만 코를 막지 않았으니 어찌한담?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만 발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꼭 한 잔만 하고 갈까? 그는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먼저도 한 잔만 하려던 것이 그만 지나쳐서 취해버렸으니 오늘은 저 녀석을 갖다 버리고 와서 한잔하기로 하지.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아 그는 꼭 한 잔만 마시기로 하고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전번과 같이 나뭇가지에 걸어두었습니다. 여보시오, 나 술 한 잔만 주십시오. 예, 예. 그는 한 잔을 들이키고 일어서려다가 꼭 한 잔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는 또 취하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겨우 목마니 숯가마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 야단났군. 때마침 저쪽에서 지팡이를 더듬더듬 하면서 장님 할머니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소년은 눈이요, 내 눈이요,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고 할머니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는 밝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눈을 잘 보이게 해달라고 한다니. 할머니는 더듬더듬 소리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 누구요? 지금 말한 사람이. 예, 할머니. 하고 소녀는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지금 무엇이라고 짓거렸지? 예, 내 눈이요.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아니, 눈이 잘 보이게 할 수도 있는가? 예, 있고 말고요. 제가 지금 숯가마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숯가마니는 이상한 가마니입니다. 이 가마니 속에서 눈이 밝아지라고 하면 보이지 않던 눈도 곧 밝아지게 되는 신기한 가마랍니다. 어디, 어디? 할머니는 숯가마니를 만져보면서 그런데 이 숯가마니는 어디서 샀지? 예, 이것은 꼭 하나밖에 없는 가마입니다. 저도 아침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는데 지금까지 들어가 앉아있었더니 이제는 아주 잘 보입니다. 그럼 그 가마니를 내게 줄 수 없겠는가? 나도 눈이 보이지 않아 큰 곤란을 겪고 있어. 소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이지 못하니까 혀를 날름대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아이고, 소년이 또 이번에는 장님 할머니를 또 골려 먹으려나 봐요. 그죠? 아, 이번엔 노래는요. 차중락이 부르네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부르던 이 단풍으로 곱게 곱게 물들어 그 잎새에 사랑했고 거의 간지 바랬더니 아 그 옛날이 너무도 그리워라. 나게 비치며 꿈도 따라 가는 중 왜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 어찌하오 어찌하오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같이 들으셨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노래 들으면 저는 굉장히 쓸쓸해지거든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쓸쓸해요, 그죠? 자, 이제 할머니 그 소년이 이번엔 또 할머니를 골려먹고 있어요, 그죠? 자,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 숯가마니를 자기도 이제 눈이 뜨이고 싶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구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좋아요. 저는 이제 눈이 잘 보이니까 가마니를 드리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어요. 저만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돈을 주고 구했으니 할머니가 제게 본전만 주시면 드리겠어요. 아니, 본전이 얼만데. 내가는 돈이라곤 가진 것이 없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감이군요.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 감을 제게 주십시오. 가마니와 바꿔드리지요. 할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감을 주고 숯가마니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오늘은 그다지 취하지 않은 소년의 아버지가 술집에서 바쁘게 나왔습니다. 아니 저건 또 누구야? 자기의 허풍쟁이 아들은 간 곳이었고 장님 할머니가 숙가마니에 들어가 있지를 않겠습니까?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면서 눈이여 잘 보여라, 내 눈이여 잘 보여라 하고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또 일을 저질렀구나. 아유 이놈을 당장. 그는 할머니를 가마니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곧장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와보니 감을 잔뜩 먹고 배가 불쑥 튀어나온 아들이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가 막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단념한 듯이 밖에 데리고 나가도 저렇게 허풍을 떨어 선량한 사람들을 못 살겠구니 차라리 집에 가두어두는 편이 좋겠어 하고 그 후로는 아들을 다시 내쫓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옛날 이야기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죠. 제가요 요즘에 집에서 사실 저희 아이가 안 그러더니 요즘엔 자꾸 옛날 얘기 아니면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두껍지 않은 한 36쪽 되는 동화책을 꼭 저녁마다 세 권씩 읽어주거든요. 근데 저도 읽으면서 재미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냥 조금 투자한다 생각하고 읽긴 읽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재미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이들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좀 귀찮긴 하지요. 그렇지만 그 정말 재미있게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읽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노래는 아들아 들어볼게요. 네, 들어보니까 경험하기네요. 근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그런 거죠. 아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듬뿍 담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죠? 경험학을 하나 들어봤고요. 아, 또 노래를 듣기 전에 또 옛날 얘기를 좀 더 읽어야 되죠. 아,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정말 생소한 이야기예요. 제목이 쥐의 죽음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고을에 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게으름뱅이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게으러졌습니다. 그런 것을 본 부모님은 걱정이 여간 아니었습니다. 어찌나 게으른지 그 소문은 이웃 마을은 물론 멀리까지 소문이 퍼져서 이제는 창피스러워 부모들은 얼굴도 제대로 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못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게으름뱅이 아들에게 장가를 들여 살림을 차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 좀 철이 들겠지? 설마 아내 보기가 부끄러워서라도 달라지겠지요. 그랬으면 오죽 좋겠나. 서둘러 장가 보냅시다. 이렇게 의논한 끝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곧 게으름뱅이 아들을 장가 들게 한 다음 논밭을 따로 떼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도 못 가서 며느리는 시부모를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으니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아가, 너를 대할 면목이 없구나. 그렇지만 네가 참고 얼마간 더 지내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의 권유에 못 이겨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자 며느리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옷보따리까지 챙겨서 머리에 이고 왔습니다.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헤어질 수야 있느냐. 저도 참고 같이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가, 그놈이 게으른 것은 안다만 대체 내 앞에서 얼마나 게으름을 피웠단 말이냐. 이리야 저 혼자 해도 되지만 다른 버릇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는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그 버릇이 무엇이길래 그러느냐. 세수를 안 하는 것은 물론 밥도 이불 속에서 먹고 대소변까지 그냥 방에서 봅니다. 그놈이 제 버릇 그대로구나. 방에서뿐만 아니라 간신히 문 밖으로 내다보면 변소에까지 가기 싫어서 처마 미치고 마당이고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보니 보통 집안의 냄새가 코를 찔러서 온통 집안의 냄새가 코를 찔러서 숨조차 되도록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구나. 그리하여 부모님은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며느리가 흐느끼자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아내가 가버려도 게으름뱅이는 여전했습니다. 하루 종일 잠이나 자고 밥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끼니를 넘기고 맙니다. 부모들도 이제는 모른 척 했습니다. 어떻게 고쳐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웃이 부끄러웠지만 하는 수 없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부모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으니 찾아가거나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진짜 게으름뱅이가 좀 처량하게 됐지요. 여기까지 듣고 노래 한 곡 듣고요. 심수봉이 부릅니다. 사랑밖엔 난 몰라. 지나간 세월 모두 알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날 위해 울어주던 단 한 사람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 날을 언제나 기다렸어요 서러운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그리운 바람처럼 사라질까봐 사랑하다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당신이 너무 좋아 그는 날마다 방 안에서 낮잠을 자지 않으면 마당에 나와 마당 한쪽 담벽에 비스듬히 기대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동무가 생겼습니다. 다름 아닌 마당 귀퉁이 쥐구멍에서 살고 있던 쥐 한 마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형님, 심심하지 않으시오? 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대답을 간신히 대꾸삼아 한 것입니다. 형님, 나도 심심해서 그러니 우리 말동무나 합시다. 그래, 말해라. 그는 간신히 대답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그 게으름뱅이와 쥐는 형제와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그저 종일 서로 마주 앉아 말없이 하루해를 보낼 때가 더 많았습니다. 형님, 배고프지 않우? 웬 잠만 그렇게 자우? 너는 배 안 고프냐? 나도 형님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 배고픈 줄도 모르겠는걸요. 이상하게 쥐도 그 게으름뱅이를 닮아갔습니다. 그런데 쥐한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게으름뱅이와 마주앉아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보는 동안 앞니가 길게 자란 것입니다. 게으름뱅이의 긴 수염을 바라보며 조금씩 게으러져 버린 쥐도 어느새 앞니가 길게 자라 입 밖으로 빠져나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날카롭고 길쭉한 쥐의 앞니는 보기만 해도 흉측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가 입 밖으로 삐죽이 나와 있어서 쥐는 기운도 없어 보이고 게을러도 보였습니다. 형님, 나의 이가 보기 싫지요? 어느 날 쥐가 게으름뱅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꿀사납게 보인다. 하고 게으름뱅이는 자기 주제에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지. 참 이상한 일이다. 정말 이상한 노릇이구나. 쥐와 게으름뱅이는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쥐의 이빨은 자꾸만 길어져서 나중에는 입 밖으로 삐져나온 이빨의 길이가 두 치나 넘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젠 입도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쥐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제대로 놀려지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말은커녕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놀려지지 않으니 그것을 갉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쥐는 할 수 없이 게으름뱅이와 마당 귀퉁이에 늘어져 앉아 꾸벅꾸벅 졸기만 했습니다. 너 이러다간 죽겠구나. 게으름뱅이가 근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도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다간 꼴꼭 굶어 죽겠습니다. 나야 뭐. 게으름뱅이는 얼버무렸습니다. 형님은 왜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십니까? 일을 해서 뭐하니? 밥을 먹어야지요. 설마 산입에 거무지려 치겠느냐? 하기야 그렇지요. 놀고 먹으나 일하고 먹으나 먹기는 마찬가지니까요. 쥐도 게으름뱅이 못지않게 게을러져서 그런 말이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쥐는 결국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빨이 길어져서 입을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게을러졌기 때문입니다. 꼭 저 같으네요, 요새. 저도 그렇던데. 쥐가 죽은 것은 순전히 게으름뱅이 때문입니다. 그의 게으름을 본받아 게으러진 쥐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를 갈지 않아 이빨이 그렇게 길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쥐들이 무엇을 자꾸 앞니로 갈가대는 것은 앞니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름뱅이와 지내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니가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쥐가 죽었는데도 모른 척 했습니다. 자기 앞에서 늘어져 죽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꼼짝하기가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노래 또 하나 들어볼까요? 아유, 정말 게으르지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도 세상에 있나 모르겠어요. 자, 대성이 부릅니다. 날바 귀순. 그래서 이제 쥐가 죽었어요. 그죠? 그러자 난데없이 쥐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크고 작은 쥐들이 몰려와서 죽은 쥐를 메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그들을 지켜보며 아마 죽은 쥐의 식구들이겠거니 생각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자 조금 전 쥐떼들이 다시 게으름뱅이 앞에 모였습니다. 쥐떼의 수는 전보다 더 많았습니다. 온 동네에 쥐란 쥐는 몽땅 모인 모양이었습니다. 쥐들은 게으름뱅이를 삥 둘러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많고 늙은 쥐, 큰 쥐가 그의 앞으로 나섰습니다. 너는 우리의 원수다. 그 쥐는 대뜸 거칠게 말하며 기세를 울렸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쥐들이 여기저기서 끌고 가자 죽여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게으른 뱅이는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두리번거려 보았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늙은 쥐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윽박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끌고 가자 끌고 가 하면서 둘러섰던 쥐들이 한꺼번에 게으른 뱅이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쥐들은 게으른 뱅이의 머리 위로 가슴으로 잔등으로 들어가서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쥐는 그의 코를 물기도 하고 다른 어떤 쥐는 귀를 물고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게으른 뱅이는 어쩔 줄을 모르고 땅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도 쥐들은 물어뜯고 갈가내기만 했습니다. 게으른 뱅이는 살려달라고 외언했습니다. 그러면 대신 우리가 1년을 먹을 식량을 내놓으면 살려주겠다. 늙은 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른 뱅이는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하여 쥐들은 그를 들녘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때마침 추수하는 가을이라 들에는 벼가 누렇게 익어서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쥐들은 그에게 낫을 주며 벼를 베어다가 자기들의 집인 쥐구멍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뱅이는 생전 처음 일을 해보게 되어서 허리가 아프고 손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쥐들이 지켜서서 시키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허허허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 모양이네. 사람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서서 게으른 뱅이의 일하는 모습을 구경을 했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되려나 보다 하고 부모들도 좋아했습니다. 쥐들은 모두 논바닥으로 기어들어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게으른 뱅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벼를 베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보니 한 번도 세수를 안 해서 낀 때가 땀을 타고 깨끗이 씻겨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밥도 처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유, 내가 그동안 너무 게으름을 피웠구나. 그는 새로운 힘이 솟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배불리 밥을 먹으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쥐구멍 앞에 볕단을 갖다 놓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쥐가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 고맙기도 해서였습니다. 결국 쥐로 인해서 자신의 게으름을 깨우친 게으름뱅이 아들은 다시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아내도 다시 데려다가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좋게 끝났네요. 그죠? 쥐 때문에 게으름병을 고쳤어요. 아, 재밌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옛날 얘기를 들려드리다 보니까 또 노래 그러니까 옛날 얘기 들려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이 지금 끝났어요. 끝나게 됐어요. 그죠? 이쯤에서 이 코너는 끝내도록 하고요. 노래 들려주는 시장에 소병희 선생님이 와 계시거든요. 재밌는 이야기, 또 유익한 이야기 아마 엮어서 같이 들려드릴 텐데요.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쯤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골 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